웃고 싶을 때 울어요. 슬픔들을 애써 참지 말아요. 그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내가 하나 줄게요. 힘이 들 때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나의 어깨를 빌려줄게요. I pray no tears in your dreams. I know you'll fly high in your life. 이 세상은 작은 눈으로 또 그대 보려고 하지만 보란듯이 당당하게 하게 말할 수 있어. You are the only one. 찾아요.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. 그 꿈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요.